계속 사겨줄래. 짧은 시선에 나를 모두 스캔해. 아닌 척 나를 보는 주머니 손 빼, you better come, come up and dance. 내가 춤추면 남자를 더 미뤄 쓰러지지. 그러니 함부로 버티지 말고 밖으로 내게 나가자고 말해.